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365일 264일 이렇게 2088일을 지내온 목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에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에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에 찬미공주입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일 목요일 7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7시 20분부터 24분 정도를 녹음을 했는데 녹음 버튼을 안 누르고 방송을 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치겠다 정말. 다 말했는데 다시 말하기가 뭐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추미애 장관이 임명됐고 오늘 2019년 하반기를 열렬히 보냈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이루어져서 기쁘고요. 제가 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했어요. 맞아 맞아. 이재정 의원 노력 많이 했죠. 공수처법 설치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나 기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 좀 해봅시다. 아, 제적이 295명이에요. 자유한국당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295명 중에 네. 재석 176명이 이 표결에 참석을 했었던 건데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지. 그중에 찬성이 159명, 그다음에 반대 14명, 기권 3명. 기권은 이상돈, 김동철, 금태섭. 기권은 금태섭 맞아. 반대한 사람 권은희, 김사마, 김수민, 김종로, 박주선, 신용현, 오신환, 정운천, 지상욱, 정병국, 하태경, 유이동, 이태규, 이혜운. 아, 오늘 그리고 좀 재밌는 놀라운 뉴스? 안철수 복귀한다고. 김기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계속 4.16 가족협의회지 연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성명서하고 기자회견을 12월 말에 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네, 비상위원인 거죠.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한다. 가족협의회에서 고소고발했던 사람 중에 조사 대상자이고 체증도 한대요. 김기수라는 사람이 업무 방해하고 체증도 하고 경찰 부르고 참 씁쓸해요.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100여 명 정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는데 주로 전현직 해경들이라고 하네요. 제주 VTS 압수수색 여부도 확인이 안 된다고. 해경 경찰청 뭐 소환 조사했고 뭐. 인터뷰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준석 선장 소환 조사에 김수현 전 서해청장하고 김문홍 전 목포서장도 소환 조사한 것만 있고 더 이상 뭐 분명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유가족이 참석을 해야지. 참석해서 어떻게 경과가 이루어지는지 봐야 돼. 안 그러고서는 난 믿을 수가 없어. 특별수사단도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이럴 때 옛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하고 던져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 조사단이 꾸려졌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기뻐하자 이러고 갔는데 그동안에 이루어진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성과가 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유경근 씨의 말에 의하면 저울질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산하고 추미애가 다시 선정해야 돼.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일 빨리빨리 해. 조국 할 때처럼. 시간 끌기. 나 요거 조사했고 요거 조사했으니까 뭐 여기서 이제 끝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돼.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의 항공한 4.19 민주인형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스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오늘 녹음? 그러니까요. 안 돼, 안 돼.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정미 뭐? 그럼 새해 계획이나 한번 얘기해볼까요? 참여공주 새해 계획! 오늘 의상은 크리스마스 의상인데 초록색과 빨간색. 산타 할머니, 새해 계획이 뭡니까? 산타 할머니야? 새해 소통을 잘하자. 아, 소통을 잘하자. 소울 넘버 9번이. 찬미공주 책 선물 받았잖아요. 나의 소울 넘버 한민경 지음. 제 한쌤께서 제가 연희동 한쌤한테 직접 가서 사인 받아요. 연희동 한쌤이 책을 내셨는데 한쌤에게서 직접 사인을 받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쓰셨나요? 진정한 공주 9번 자신만의 세계에서 반드시 훌륭한 여왕으로 등극하시게 찬미공주님께 드립니다. 연희동 한쌤 드림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올해는 조금 더 소통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쵸. 근데 말을 많이 해야만 소통을 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네. 들어주는 게 첫 번째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단은 생각을 알아야 내 생각을 거기에 반영해서 전달을 하든지 하니까 듣기가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거 듣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안철수가 듣고 행동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 찬미공주는 소통, 네, 소통을 잘 하시길 바라고 네. 풍주쌤은 뭘 하고 싶으세요? 상담소를 하나 얻을까봐. 아우 좋아요 좋아요. 돈 벌어서 상담소를 일단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담소 얻고서 그걸로 상담료를 계속 벌어야 되나? 어떤 게 먼저일까요? 일단 대출이 먼저네요. 대출이 먼저입니다. 아 참네. 저는 올해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싶다. 감질타로는 코트카드를 마저 해야 되는데 2020년을 맞이해서 네. 날이 날인 만큼 새해 연도카드 짧게 하고 갈게요. 네. 2020년의 연도카드를 구하려면요 먼저 2020이니까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0을 해서 4가 나와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게 4예요. 작년에 12였잖아요. 네. 나라가 거꾸로 뒤집히고 좀 소란스럽고 했지만 잘 견뎌나가서 올해는 4번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4라는 숫자는 생존을 뜻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체계,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거를 4번이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나라 기본적인 목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운을 받아서 각자의 연도 카드를 어떻게 구하냐면 본인들의 문카드, 문넘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에서 생월하고 생일만 더해요. 그러니까 1월 29일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2 더하기 9만 하는 거예요. 네. 태어난 연도는 빼고 생일만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9 하면 12거든요. 그러니까 12에다가 아까 올해 연도가 4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2에다 4를 더하면 16이 나와요. 올해 연도 카드를 16번을 받은 거예요. 16 타워예요. 네. 타워가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탑이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나의 공간이 아니라 단지 피난길의 대피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 거기를 나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새로운 그곳을 탈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타워의 카드를 그림을 보면 번개를 맞아서 탑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죠. 탑이 무너지면서 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어떤 외부적인 자극도 있을 거고 내가 거기를 바깥으로 나와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6번의 해를 맞으신 분들한테는 어떤 메시지가 적용이 되냐면 미래를 위해 현재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러한 메시지.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거를 고민하면서 나가는 거죠. 다른 잡다한 고민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만 가지고 가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차례차례 연도 카드의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3번의 연도 카드를 받으신 분들은 나는 현재 무엇에 호기심이 생기는가? 그리고 4번의 연도 카드를 받으신 분들은 나의 현실 가능한 목표란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5번의 연도 카드를 받으신 분은 나에게 이 배움은 어떤 의미인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해라고도 해요. 학습적인 게 아니라 뭘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계속 배우게 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5번에는. 그리고 6번은 더 러버스인데 관계 속의 문제들은 어떤 의미인가. 이때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조금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확장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는 해이기도 해요. 제가 작년에 6번이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관계가 되게 많이 확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7번 카드 체리엇이거든요. 나는 무엇을 시작하려 하는가. 일단은 7번들의 자체가 일단 한 발을 뛰는 사람들이고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시작하려 하는가. 시작하려고 하고 싶죠. 바깥에 일단 한 발짝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7번의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번은 스트렝스라고 하죠. 여자가 사자를 조율하는 이 고통은 무슨 의미인가. 몸빵한다는 해라고도 이게 고통이 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이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9번의 해는 허밋. 연도 카드가 9번이라는 거는 그 해에 솔론버가 내가 9번처럼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조금 외롭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미모가 이번에 9번이거든요. 난 어떤 상황에 처한 거지? 계속 자기 성찰하는 해이기도 해요. 그리고 10번 휠 오브 포춘일 때는 자이든 타이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해요. 10번의 해는 변화가 조금 있어서 환경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나의 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바퀴가 한 바퀴 돌면은 밑에 있던 상황들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위에 있던 상황들이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니까 굉장히 변화가 큰 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11번 저스티스거든요. 저스티스 카드를 보면은 여사제는 아니지만 그 여인이 칼하고 저울을 들고 있어요. 칼을 세워서 치려고 하는 칼을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떠한 의지를 기준을 세워서 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11번의 연도를 맞으신 분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정하는가 이게 중요한 해인 거죠. 그리고 12번 해는 행맨, 거꾸로 매달린 행맨 있잖아요. 12번 카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작년에 12번이었었잖아요. 2019년도가 전반적인 기운이 그래서 굉장히 거꾸로 뒤집힌 상황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버텨나가는 해이기는 해요. 만약에 12번의 해를 맞으신 분들은 자기가 뭔가 움직이고 행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을 180도 다시 뒤집어서 보든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번 데스. 새로운 세상을 가기 위해서 판을 갈아버리는 거거든요. 나의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14번은 템퍼런스 카드. 나의 과거와 현재는 어떤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가. 계속 조율하고 절제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12번처럼 좀 답답한 것도 있긴 해요. 15번 데빌. 데빌은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더 좋게 바깥에 보이기도 하고요. 물질적으로 뭔가 끌어들이는 힘도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비를 해를 맞으신 분들은 4월달, 5월달, 6월달은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딘가에 투자도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16번 타워 미래를 위해 현재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17번은 스타 호프 나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16번은 전쟁통에 대피소에 있다가 여기가 내가 살아야 될 안주할 곳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그 대피소를 빠져나오거든요. 16번에 그러려면 17번은 피난길이니까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달랑 희망 하나만 갖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 정미모가 18번 더 문 카드를 연도 카드로 받으신 분들은 나를 위협하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아까 16번에 대피소에서 나와서 17번 깜깜한 피난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8번도 피난길을 계속 가요. 계속 가는데 더 깜깜하기 때문에 타로 카드 3지라고 얘기를 해요. 17, 18, 19까지. 그러니까 별과 달과 해가 나오거든요.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거예요. 16의 타워에서 나왔기 때문에 3년을 힘들게 보내요. 그래서 문카드를 받으신 분들은 나를 위협하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바깥으로 나가야 되냐. 나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19번 더 썬의 해는 별이 나오고 달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해가 나와요. 그래서 삼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썬의 해 19번의 해는 나는 어떤 열정과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19번 썬카드를 보시면 벌거벗은 아이가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굉장히 크게 뜨고 있거든요. 해가 떴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일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18 같은 경우는 어두움 속에서 조용히 나의 길을 가는 상황이면 해가 떴기 때문에 그 어두움 속에서 밝음이 보여서 허물들도 보이고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 나의 존재가 이제 사람들 눈에 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일거리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일거리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행하는 일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하는 수밖에 없죠. 20번 나는 어떤 정리정돈이 필요한가. 해가 떠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잖아요. 내가 많이 해왔던 거를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21번이 되면은 더 월드라고 해서 나에게 적절한 토대란 무엇인가. 이랬던 것들을 이삿짐 싼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리정돈을 해서 필요없는 것들을 버리게 되고 필요한 것만 추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월드라는 나의 세상이 딱 이제 정착이 돼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한 단계 올라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만들어지는 게 21번 월드해죠. 그리고 나서 22가 오면은 22는 0번 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풀일 때는 무조건 개나리 못쯤 하나 딱 지우서는 새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절벽에서 저쪽으로 일단 한 발 뛰는 여태까지 힘겹게 온 베이스캠프에서 1번의 월드에서 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게 더 풀인 거예요. 0번.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청매공주는 올해가 12번. 12번? 네, 12번. 12. 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발버둥 치면은 발목이 한쪽 발에 묶여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밸런스가 안 맞아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발목은 조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움직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덜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 발을 묶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묶은 게 아니라 내가 묶은 거거든요. 성경을 제가 잘 모르는데 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래.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죠. 좀 더 복잡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계기도 되고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분뱅이를 만들잖아요. 분뱅이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변화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3의 탈피가 되면은 완전히 내 모양이 분뱅이에서 나비가 되는 자기 세계를 시대. 더 구축해야 되나? 그쵸 그쵸. 그러니까 주변과의 막 이런 거보다는 나를 더 깊이 성찰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9번은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나? 나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 난 알바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 자신들의 새로운 솔로몰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바의 거고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연습해도 되나? 연습이 더 하고 싶어. 9번이 갖고 있는 거는 본인의 램프. 그 안에 별이 들어있는 램프거든요. 아. 별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죠. 연습해야 되네요. 반짝반짝하게. 연습해서 훌륭한 연주를 해야 되겠네. 그럽시다. 풍주쌤 몇 번이요? 저는 16번이요. 아, 타워? 집을 나와서 공간을 얻어. 그러고 나서 이제 17, 18, 19 깝깝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잘 닦아왔으니까. 오케이. 다들 열심히 삽시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책 내셨어요, 한쌤이. 나의 소울 넘버. 사서 읽어보시고요. 1번부터 9번까지에 대해서. 자기 번호 몇 번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재밌습니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5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가요. 권혁규, 남현철, 박영희, 양승진. Thank you.